흉냐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조합을 절조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선조나 전람의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존재를 다구치자가 24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전람회 장에는 만수대 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 평양미술종합대학, 철도성 미술창작사에서 내려온 수십 점의 선조나들이 전시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과 시내 근로자들이 전람회 장을 돌아보았습니다.